함께 브레셋 새벽 양식은 출애굽기 27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동을 향하여 뜰 동편에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 동쪽문의 구속사적 의미. 성막 동쪽문의 구속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동쪽문의 구속사적 의미.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성막, 이스라엘의 광야 노정 내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그 성막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바로 문이 동쪽에만 나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있지만 성막의 문은 동쪽에만 나 있다. 성막을 두르고 있는 것이 성막뜰이죠. 그 성막 뜰 포장의 문도 동쪽에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오는 성막의 문도 동쪽에만 나 있습니다. 또 성막을 들어가면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도 동쪽에 처진 휘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도 동쪽에 처진 휘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놓았다. 바로 이 휘장이 지성소의 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모든 문이 동쪽으로 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을 향하여 뜰 동편에. 여기서 동을 향하여라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 미즈라흐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미즈라흐. 미즈라흐는 솟아오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자라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솟아오르다. 자라흐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미즈라흐예요. 그래서 이 미즈라흐는 해 뜨는 곳, 동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해 뜨는 곳, 동쪽.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뜰 동편, 또 동편이 나옵니다. 동을 향하여 뜰 동편, 이 뒤에 나오는 동편은 히브리어 케뎀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케뎀, 히브리어 케뎀. 이 케뎀은 앞에 있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담, 동사죠. 앞에 있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파생된 명사예요. 이 케뎀은 앞쪽, 또 동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앞쪽, 동쪽. 즉 히브리어는 동쪽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미즈라흐도 해 뜨는 곳 동쪽이고 또 히브리어 케뎀도 앞쪽 동쪽이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어 케뎀 앞쪽을 동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 풍습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무조건 앞쪽으로 놓고 있어요.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앞쪽으로 놓고 해서 동서남북의 방위를 실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조건 동쪽이 앞쪽이에요. 그래서 앞쪽을 동쪽으로 놓으면 오른쪽은 무슨 쪽입니까? 오른쪽은 남쪽이죠. 동쪽이 앞쪽이면 오른쪽은 남쪽이에요. 또 왼쪽은 북쪽이고 그 뒤쪽은 뭐예요? 해가 지는 쪽, 뒤쪽은 서쪽이 되는 거예요.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쪽, 동쪽, 그것을 앞쪽으로 놓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적인 방위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무조건 앞쪽으로 놓는 거예요. 앞쪽. 우리도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도 앞으로는 해도 눈도 동쪽을 바라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나의 앞쪽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결심이에요. 해가 떠오를 때마다 야, 예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앞에 놓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 떠오르는 곳을 보면서 내 앞쪽, 하나님이 내 앞쪽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강시태 박사님의 히브리어 한글 대역 성경은 바로 이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원어적으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바로 해 뜨는 방향으로 동쪽 편에. 해 뜨는 방향으로 동쪽 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들과 또 성막의 문 모두를 동쪽으로 내는 데에는 어떠한 구속사적 의미를 담아놓고 계실까요? 성막 동쪽 문의 구속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막의 동쪽 문은 바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막의 동쪽 문이에요. 동쪽 문. 첫 번째로 과거 에덴이 위치한 곳도 동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이 위치했던 곳도 동편이다. 창세기 2장 8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랬어요. 에덴이 어디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동방의 에덴이다. 동쪽에 있는 에덴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방, 히브리어 케뎀을 쓰고 있습니다. 케뎀. 아까 말했죠. 앞쪽, 동쪽. 하나님이 계신 쪽이. 왜? 에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타락한 아담.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신 곳도 에덴 동산의 또 동쪽입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동쪽에 있었고 타락한 아담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던 것도 에덴 동산 중에 또 동쪽 편이다.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이 동편도 히브리어 케뎀이,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에덴 동산도 문이 어디에 나 있다는 거예요? 동쪽에 나 있다는 거예요. 문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에덴의 동편을 그룹과 화염검으로 지켰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문이 동쪽으로 나아 있다는 거예요. 성막의 구조와 에덴 동산의 구조가 동일하죠. 모두 동쪽에 문이 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막은 잃어버린 하지만 반드시 다시 들어가야 할 과거 신락원 에덴 동산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성막들 포장의 동편문을 지나서 또 성막의 동편문을 또 통과해서 그 다음 성소를 지나 지성소의 동편 휘장을 또 통과해서 도착하게 되어 있는 언약궤. 그죠? 결국 언약궤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동쪽 문을 통과해서 만나게 되어 있는 언약궤는 바로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죄악을 이기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릇과 화염검을 통과하여 나아가야 할 생명나무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생명나무를 상징한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대제사장도 1년 딱 하루 대속죄일 외에 들어가면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에 뭐가 있어요? 두 그룹이 지키고 있잖아요. 응? 에덴 동산의 동쪽을 지키고 있는 그룹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보이지 않는 두루도는 화염검도 지키고 있겠죠. 따라서 마지막 신령한 에덴 동산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하겠어요. 누가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느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 아단 타락 이후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다. 그럼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문들을 통과한다. 이 문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이겠죠. 왜?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그 동쪽으로 나 있는 문, 거기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통과하는 자들이다. 이게. 결국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은 회복되어질 바로 복락원, 낙원의 회복을,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담의 타락을 회복해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나와 신령한 동쪽문을 열고 말씀의 지성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령한 성막 동쪽문을 열고 지성소 앞으로 언약궤 앞으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바로 지성소죠. 신령한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죠. 바로 우리가 신령한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히브리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 보시면 성막 문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거기서가 무엇입니까? 회막문이죠. 문에서 만나주신대, 문에서. 또한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기서의 거기서도 어딥니까? 회막문이에요. 성막문에서 우리와 만나주신다. 여러분들, 성전문만 열고 들어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거 문, 뭐, 보이는 나무문, 뭐 화려하지 않은 문인데, 문 열고 들어오는 게 뭐 대수일까? 아니에요. 성막문,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거기서 만나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열고 들어온 본당문이 신령한 동쪽문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동편을 통과하여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최후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막 동쪽문의 구속사적 의미.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사방에 문을 낼 수 있죠. 동서남북. 동쪽에 한 군데만 문을 내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길이 아니라 사방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길, 한 문뿐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동편을 가리켜서 특별히 해돋는 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돋는 곳이다. 민수기 2장 3절 말씀 보시면 동방 해에 돋는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 해돋는 편. 또 민수기 3장 38절 말씀 보시면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돋는 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돋는 편이다. 동편이 앞쪽이라고 그랬죠. 또한 성경은 이 태양 해를 가리켜서 성부 하나님이다 또 성자 예수님이다 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성부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돋는 해다. 다시 말해 성막들의 문과 또 성막의 문이 모두 동쪽에 나 있는 모습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동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태양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의 동쪽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동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동편 문이 예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도 동편이라고 그랬고 성자 예수님 동편이라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못 가죠. 동일한 동편인데 바로 눈에 보이는 동편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동편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바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다. 어떠한 문입니까? 신령한 동쪽문이죠. 보이지 않는 동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보이는 동편문이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태양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동편문이다. 성막들 동문을 통과하여 성막 동문을 또 통과하고 지성소 동쪽 휘장까지 통과하여 언약궤까지 도달하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문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동편문이 뭐예요?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죠.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지성소의 동문이에요. 이 지성소의 마지막 동문을 통과하면 언약궤 생명나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지성소의 동편문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정확히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진 배치를 보면 이것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광야의 진, 행진할 때나 머물 때나 성막이 그 중심에 있다고 그랬죠. 광야 진 배치 가운데 성막을 먼저 동서남북으로 레위 지파가 둘러쌉니다. 근데 성막에 가장 가까운 동서남북을 둘러싼 레위 지파 가운데 동편에 누가 있느냐? 바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진을 쳤다. 레위 지파 가운데 모세와 아론 그 아들들이 성막 가장 가까운 동편에 진을 쳤어요. 또한 그 바깥 사면 동서남북으로 이제 열두 지파가 세 지파씩 또 진을 치죠. 열두 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 각 방향별로 배치되었는데 그 중에서 동편의 세 지파는 누구냐? 가장 먼저 언급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선봉이 되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바로 동편에 진을 쳤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아론보다 더 뛰어난 별다른 대제사장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성막 동편에 위치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 배치에서도 동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막의 동편문 바로 바깥쪽에 아론이 진을 치고 그 바깥 동쪽에 유다 지파가 진을 치고 있다. 바로 유일한 지성소의 동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론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요 유다 지파로 동쪽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을 보여주는 진 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다시 살았다면 반드시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 위의 것은 바로 어느 쪽입니까? 해돋는 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곳. 여기서 말하는 위의 편도 해돋는 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타락한 이 땅만 바라보고 뭐 물질 바라보고 사업체 바라보고 자녀 바라보고 땅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쳐다보고 말씀을 쳐다보며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령한 동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날마다 우리 앞에 떠오르는 태양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사시는 가운데 성막 동쪽문을 통과하여 지성소까지 거침없이 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막 동쪽문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세 번째,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을 받을 최후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은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의 인을 받을 최후 구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때 이 땅이 아닌 천상에서 이루어질 성전의 모습은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에스겔에서는 에스겔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공부했죠. 에스겔 성전의 환상은 이 땅에서의 성전이 아닌 완벽한 하늘 세계의 성전의 모습이다 있어요. 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보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데 어디를 통해서 돌아오느냐? 바로 성전 동쪽 문을 통해 다시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전, 에스겔 성전이 완성되는 역사는 동쪽 문으로 잃어버린, 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올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동쪽 문의 역사예요. 에스겔 43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그랬어요. 동쪽으로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랬어요. 천상에서 이루어질 성전이죠. 동편에서부터 영광이 물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돌아오고 있다. 또한 에스겔 43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성전이 완벽히 회복된 모습, 잃어버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그리고 성신이 에스겔을 데리고 따라 들어갔죠. 여러분들 동편은 아까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 성자 예수님이 계신 곳 그랬죠. 이번에는 바로 뭐예요? 성신도 계신 곳이에요. 성령 하나님.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마지막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는 방향도 동문이다. 동쪽이다. 그런데 앞서 에스겔 43장 2절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 동편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그냥 온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대동해서 들어와요? 하나님의 음성,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데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부터 들어왔어요. 많은 물소리가 나오죠. 근데 계시록은 이 동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몰고 오는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이 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이 능히 부를 수 있는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능히 부르는 새 노래의 소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2절 3절에 이 물소리가 또 나오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음악 소리가 들린다. 물소리인데 음악 소리다. 그리고는 3절에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결국 이 물소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거뭇거뭇하는 것 같은 소리의 실체가 뭐예요? 14만 4천이 배워서 부르는 새 노래다. 14만 4천이 먼저 배워서 부르는 새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 노래이기 때문에 14만 4천이 배웠으면 그들밖에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새 노래이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배워서 처음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바로 이게 성전 동편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하늘의 새 예루살렘 동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입성할 많은 물소리의 주인공 최후 승리자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환상에서는 많은 물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계시록 14장에서는 그 물소리와 같은 새 노래를 14만 4천이 부른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 동편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영광의 입성이죠. 이 모습을 계시록 2장 7절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기는 자였다. 이기는 자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했어요. 생명나무 과실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는 존재들이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과실이죠. 영생을 얻는 과실이죠. 누가 동평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과실을 따먹느냐? 이기는 자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새 노래를 유일하게 부르는 14만 4천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 동편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입성하여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격 조건이 있죠. 14만 4천이 되어야 한다. 14만 4천. 즉 14만 4천과 같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하늘의 음성 이것을 배워서 새 노래로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소리와 함께 영광이 동쪽 문에 들어왔잖아요. 그 물소리를 바라는 자가 들어가지 바라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듣도 보지 못한 노래인 거예요. 처음 배워서 처음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이고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최후 승리자 14만 4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성전 동편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해돋는 편, 동편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며 동편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자격자 바로 해돋는 편, 동편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한다. 받은 자들이어야 한다. 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인을, 동편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또한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존재들인 거예요. 2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동편이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새누리를 처음 배워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많은 물소리와 함께 성전 동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 이겨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자들. 지금 우리가 유구한 역사 속에 처음으로 배우고 있는 이 구속사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과 같은 말씀이요, 진정한 새노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노래 구속사의 말씀을 배웠으면 뭐예요? 불러야 돼요. 부르지 않으면 14만 4천 못해요. 아, 나는 말씀 여러 번 읽었어. 안 돼요. 처음 배우기만 해도 안 돼요. 불러야 돼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처음 듣는 말씀이라 배우기가 힘이 들고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배우고 잘 소화해내어서 새 노래로 어디든 누구에게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신령한 14만 4천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새 노래, 구속사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14만 4천이 되는 조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마지막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의 자격 조건을 조목조목 기록해 놓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4절 상반절에 나오죠. 여자. 바로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타락한 세상에 의해 더럽히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무나 새누리를 부르고 아무나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속해 살 수밖에 없죠. 세상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가더라도 섞이지 말라 이거예요. 나가더라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 4절 하반절에 있죠.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바로 장자가 되라는 거예요. 장자. 장자의 신앙을 가지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은 쉽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100% 절대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순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말씀이라 할지라도 들은 척 안 하잖아요. 순간 내 마음이 어둡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해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어둡든 상처를 받든 기쁘든 즐겁든 간에 말씀이 나온다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자, 요동치 않는 자, 진동치 않는 자 14만 4천이다.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 조건이 있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된다. 얼마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말 하나 가지고 14만 4천 동편문을 들고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 되느냐, 성전 밖마당에서 일을 가는 자들이 되느냐,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 입에서 나온 말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 흠이 있으면 안 된다.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말 은혜롭게 잘해. 아닙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때 너 지금 속이고 있잖아. 너 지금 그 사람 우롱하면서 아닌 척하고 있잖아. 너 흠을 가지고 말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짓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구속사 말씀에 일을 맡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지키는 14만 4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다 되시는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전, 에스겔 성전 동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는 최후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시간 육신적으로는 세상의 어떠한 방향으로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안을 열고 보면 우리가 신령한 성막 동쪽문을 열고 들어와 지성수 앞에 생명나무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이기는 자,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입술에 흠이 없는 14만 4천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절대 장자의 신앙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말씀을 깨닫는 장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말씀을 새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장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베풀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겸손해질 수 있는 첫째 장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는 복락원의 역사 14만 4천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 유동치 않는 진동치 않는 믿음이 되어서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동문을 열고 들어가는 승리의 입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 받으셨습니다.